서 소식을 듣고 내 마음은 고향인데 목매기 송아지가 미소되었다네 우리 부모 지금도 잘 계신다네 달리자 어서 가자 고향 집으로 고갯길 넘어 가자 고개를 넘으면 물레방 나간 내 마음은 고향인데 어릴 때 소꿉친구 엄마 아빠 되었다네 우리 형제 지금도 일 잘한다네 달리자 어서 가자 고향 집으로 고갯길 넘어 가자